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10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43개의 시민단체들이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당국과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.